아스토라틀 좀 이들 비리투아니아 리드라스티시아스테 손군 바야난 까블라얌 다 이단 리 하디신 아들라비 안나디크 빌리사니 위자라틀 카리주야 리 주무리아티 코리아 디모크라티티 샤비야 리 이도헬 마오키피시아 실 카리주 리 주무리아티나